힘든 일은 굳이 겪어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해서 제 삶에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건가요? 예전에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순탄하게 가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을 때, 흔히 답답할 때 이런 질문 할 때가 있죠.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해서 미처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해서 상황만을 우리가 마음에 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이러시기 위해서 내게 이 시간을 주셨던 거구나 깨달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인 것처럼 주님께서 실수하셨나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라도요. 여러분들 믿음 잃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며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셨음을 분명 알게 될 거예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1월을 보내면서 12월에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실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의지합니다. 오늘도 빛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한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어요. 빛나는 인사를 함께 해주세요. 첫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복이 있습니다. 1번 이 기쁜 소식을, 2번 이 멋진 소식을, 3번 이 풍성한 소식을 아시는 분들 빛나는 인사를 함께 해주세요. 근환 난 고통을 2017년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첫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어요. 빛나는 인사, 찬양의 제목으로 함께 인사와 사은으로 나누고 있죠. 보기가 있었습니다. 1번 이 기쁜 소식을, 2번 이 멋진 소식을, 3번 이 풍성한 소식을. 보기의 의미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의 정답은 몇 번인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톡으로도 나누실 수 있으세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은 www.fa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빛나는 당신에게 방에 여러분들의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리 올려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함께 나눌게요. 오늘 오프닝에서 이러한 얘기를 먼저 나눴어요. 하나님, 이 고난은 안 겪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어렵게 가는 것 같을까요? 삶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꼭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그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문득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정답은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소망이겠지요. 차하림님 함께 하셨어요. 지금 제 마음이 딱 그래요.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제게도 용기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알지 못할 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힘들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내, 이 한 단어를 듣는데 마음이 정말 뭉클한 거예요. 힘들지만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거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도 하고 이런저런 아름다 하지만요, 그래도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세요. 이 은희 성도님, 온 세상이 이 깊은 복음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겠죠? 은진이 수준이 할머니, 오늘도 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6828번님,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정답과 함께 남편과 함께 차 안에서 들으며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네요. 아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김미연 성도님 정답을 함께 하셨고요. 오가이버님,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642번님,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힘내려고 합니다. 고3 큰아들과 4살 작은아들 키우는 게 조금 힘들지만 힘낼게요. 6351번님, 대기가 모처럼 깨끗하네요. 편안한 저녁이에요. 8082번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피디님 음성 통해서 그리고 찬양 통해서 힘얻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복이 있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1번이었고요. 2번 이 멋진 소식을, 3번 이 풍성한 소식을,

9123 본방학 특강반과 수능제도전 재수생반을 모집합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와 함께 비전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수능을 준비합니다. 월드비전 기숙학원 03187-874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2017학년도 전기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성과 지성의 복음사역자를 양성하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세계복음화의 앞장선 글로벌 리더가 되십시오. 원서 접수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아, 진짜 쉽다. Come on.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기도가 애국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피로 갚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우리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백성들이 다시 소망을 찾게 하소서. 좋은 지도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에 좋은 지도자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은 6시 22분입니다. 식사 준비하면서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운전하시면서 라디오 켰어요. 많은 분들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고 계신데 오늘의 빛나는 인사 정답부터 발표해야겠죠. 오늘의 첫 찬양은 이 기쁜 소식을 1번이었습니다. 올 한해는 정말 기쁜 소식만 많이 생기고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첫 찬양 나눴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김미연 성도님 그리고 6886번님께 드릴게요. 김미연 성도님 6886번님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세요. 파서블이라는 대화명으로 톡을 함께 했네요. 바쁜 일 속에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라디오 키면서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고 있어요. 남기셨네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주님 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을 부르게 되는데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또 그 받은 위로가 있다면 그 받은 위로를 그대로 한번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힘내세요. 감사 집사라는 대화명을 함께 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이웃이 생겼습니다. 동네 아이의 친구 엄마이기에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기도해 주실 거죠? 주님과 행복한 저녁 되세요. 예전에 저도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조금 친구가 마음을 열까 걱정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한 후에 소식을 한번 전했더니 흔쾌히 그 마음을 열면서 귀 기울이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감동받은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나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어요. 0541번님 차가 막히네요. 잠깐 문자 보냅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권능의 증인이 되는 올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12개월이 되겠네요. 한 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7367번님 빛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파제 일기후배 새벽 특세 늘 은혜 받고 있어요. 상진이 할머니에요 남기셨고요. 버들님 이 기쁜 소식을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새해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매일매일 기쁜 하루 되세요 하면서 기쁨의 소식을 많이 많이 남겨주셨네요. 네,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 소개할게요.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오늘의 워십 찬송 앨범에서 준비했어요.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깜깜한 밤 주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 매주 목요일은요, 우리 빛나가족과 함께 풍경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풍경 있는 찬양을 함께 할게요. 오늘 함께 떠날 그곳은요, 저 너머 수평선이 보이는 그리고 시원한 바다가 펼쳐진 그곳으로 여러분들 함께 초대하면서 떠나볼게요. 그럴 때 있죠. 푸른 하늘과 더불어서 에메랄드 빛처럼 느껴지는 넓은 바다가 너무 예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멋지게 펼쳐진 그곳에서 물의 사장 그리고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직 겨울이어서 춥게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2017년 올 한 해는 제가 조금 더 섬기는 자리, 나누는 자리, 그리고 위로를 전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 찬의 음성으로 섬김 함께 했어요. 조금 더 섬기는 그 자리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조금 주저할 때 있죠. 힘든 건 안 하고 싶고 조금 더 편한 길 가고 싶은데 섬기는 그 자리 있을 때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함께 하셨어요. 2613번님, 지금 엄마와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 후에 집에 가는 길이에요. 배도 부르고 엄마와 데이트도 하며 방송 들으면서 가는데요. 참 행복한 저녁이네요 하면서 문자 사연을 함께 해주셨고요. 또 딸과 함께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움님도 함께 하셨는데 데이트 너무 좋네요. 0541번님, 지금 서울에 살다가 음성으로 이사 간 지 5년 되는데요. 시댁 가는 차 안에서 오랜만에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든든한 하늘 되세요 보내셨고요. 고맙습니다. 크리스탈 정님, 힘든 순간들 고난을 겪는 중 분명 선하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뜻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저희 집에 벽걸이에 걸려있는 말씀인데요. 모두 힘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하셨어요. 말씀으로 힘원님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드리장님 여러 번 사연 올렸었는데요 하시면서 사연 남겨주셨어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가능하면 제가 많이 많이 나누도록 할게요. 문자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라는 대화명을 함께 하셨는데요.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에 함께 방송 듣고 있어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순종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네요. 맞아요. 인내해야 하는데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분명 그 지금 겪는 시간이 그저 보내는 시간, 헛된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믿으면서 꼭 힘내시기를 네, 그 말씀 꼭 전하고 싶네요. 빛나가족 여러분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낸다면 주님께서 분명 선한 길 이제는 그 결승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열린 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음성으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풍경 있는 찬양과 함께하며 은혜의 찬양들 나누고 있어요. 2250번님, 라디오 안테나를 아들이 고쳐줘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저희 교회는 올해 교회 50주년을 맞아서 전교인 가정의 성경 필사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도 내 식구 함께하고 있는데 필사의 기쁨을 나누고자 문자 함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셨어요. 저 작년이죠. 마태복음 필사를 했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필사하는 것 가운데 은혜 충만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또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니까요. 말씀을 은혜 또 받으신 간증들이 있으시다면 빛나가족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세요. 김유선님, 모처럼 만의 남편과 둘이 TV 앞이 아니라 라디오를 켜고 귀를 쫑긋 세우고 청취하고 있어요. 평안한 저녁 시간 주신 감사하며 감기로 고생하는 남편이 빨리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멋진 부부의 모습이에요. 4057번님, 그림 그리면서 방송 함께하고 있어요. 방학이라서 시간이 많아서 너무 기쁜 거 있죠. 우와. 방학이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네, 알찬 시간 꼭 만들어가고 보내길 기도할게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최연희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해요. 귀하고 귀. 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어요. 많은 분들 문자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9395번님, 어제 아들이 육군 신병 교육대대에서 6주간 훈련을 마쳤어요. 군 복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네요. 네, 이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랍니다. 또 897 하나보님도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어요. 군에 간 아들 소식이요 하면서 문자 사연으로 남기셨고요. 지금 평안하게 이 방송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사연으로 보내주시고요. 1942번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남기셨어요. 아멘. 9341번님, 방금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 지금 집회 말씀 들으러 왔다고 하시면서 조금 일찍 도착해서 차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함께 하셨네요. 오늘의 끝 찬양입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을 함께하는 신용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당신에게 조안나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여기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